한번 가시죠. 한번 불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레터리어, 레터리어, 이리 들어서 하죠. 아, 뭘 때리게 사라고요? 아, 이게 필, 필. 아, 신성용님이네요. 가끔 더 필거들면 웨터리아, 도토리아. 빅토리아, 뭐, 토리아. 맞아요, 네.